생각하게 된 내가 먼저 네가 없는 곳에선 벌써 널 베이비로 불러 난 또 참 묶여 You're my chocolate, my sweetest chocolate I really wanna have you 너무나 달콤한 널 가지고 싶어 가지고 싶어 Sweetest ice cream I really wanna have you 너무나 달콤한 널 가지고 싶어 가지고 싶어 내게 사랑이란 걸 선물한 건 You dash you 내게 눈부신 사랑을 준 다른 사람은 That's what you want Sure.